기억하기도 싫은 모습들 속에 네가 있었지. 다른 선택은 멀어져가고 아무도 곁에 없었지. 부드러웠던 아침은 항상 그들 것이고 너는 언제나 힘든 밤이고 잊혀진 그 그림면 얼마나 많은 시간 침묵으로 솔직하면 항상 힘들었어. 때론 두려워 슬퍼도 웃고 너는 살아있는 인연이 돼야만 했었어. 솔직한